쓰러진 친구를 두고 나만 뛰면 무엇하나 슬피 우는 너를 두고 나만 어찌 행복하랴. 친구야 인생은 허울려 가는 길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친구야. 한 세상 살아갈 때에 너와 내가 살아갈 때에 눈물에 젖은 빵 한 조각도 엎질러진 술 한 잔도 친구야 서러워 마라 서러워 마라 이 한밤이 새고 나면 내일 다시 해는 뜬다 친구야 서러워 마라 서러워 마라 이 한밤이 새고 나면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내일 다시 해는 뜬다.